주문을 외워보자. 유난히 고요하다.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유성처럼 떨어지는 별을 봤지. 떨어지는 별을 보고 가슴속에 소원을 빌면 영화처럼 현실이 된다는 you